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정동주 정연주왕 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연일꾼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